동화 한국어 버전 지혜로운 라그나. 옛날 옛적에 롤바 대륙에서는 두 왕국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두 나라는 바로 줄리안 왕의 메레돈과 미네르바 여왕의 클롱이었어요. 전투는 계속 이어졌어요. 미네르바는 전투에서 지는 것을 보고 메레돈 왕국을 저주했어요. 줄리안, 당신은 이기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요. 당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동물로 변하도록 저주할 거예요. 저주할 거라고요. 말을 마치고 미네르바는 사라졌어요. 줄리안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어요. 줄리안이 돌아오고 딸 아리아가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줄리안이 궁전에 있을 때 모든 신하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동물로 변했어요. 이럴 수가, 저주가 진짜였어. 아버지, 신하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사람이 동물로 변했어요. 요정을 불러라. 요정들이 왔지만 저주를 풀 수 없었어요. 현자를 불러라. 현자도 시도했지만 현자도 저주를 풀 수 없었어요. 에하, 이 저주는 강력합니다. 이 저주를 건 사람만이 저주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줄리안과 아리아는 슬퍼했어요. 그때 아리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아버지! 히카치오 기억나세요? 똑똑했던 사람이요. 아, 물론 기억하지. 하지만 개가 되어버렸잖아. 이런 때 히카치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이거야 원. 물어보세요. 무슨 소리야? 저주가 사람들을 동물로 만들었지만 아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걸 몰랐지? 당장 히카치오를 불러오거라. 아리아는 히카치오를 불렀고 히카치오는 곧 나타났어요. 어서 오게 히카치오. 잘 지냈나? 개가 되었는데 잘 지낸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미안하네. 쓸데없는 인사말은 이제 그만하고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하시죠. 그럼 말해보게. 어떻게 저주를 풀 수 있겠나? 현자의 말처럼 오직 저주를 건 사람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 말해보게. 미네르마 여왕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네. 하지만 알다시피 미네르마는 화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미네르마가 원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줄리안 왕은 말없이 슬퍼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공주님, 바로 마법검 때문입니다. 마법검이라고요? 그건 우리 집안의 가보야.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곳이지. 그 검은 우리 군대가 배고픔, 비, 더위와 폭풍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어 전투를 유리하게 해준단다. 너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었고 나도 언젠가 너의 남편에게 이제 물려줄 거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검이었단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요정들을 보내 미네르바를 멀리뛰기 축제에 정식으로 초청하거라. 멀리뛰기 축제가 끝나면 내가 직접 마법검을 준다고 전하거라. 알겠느냐? 미네르바는 요정들에게 줄리안의 말을 전해 듣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손에 넣게 되는구나. 초청을 수락하도록 하겠다. 줄리안 왕에게 멀리뛰기 축제에 참석할 것이고 마법검을 받으러 가겠다고 전달하라. 곧 멀리뛰기 대회 날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즐겼어요. 줄리안과 아리아가 대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미네르바도 참석하였어요. 참가자들 중에는 개구리, 토끼, 메뚜기가 그 누구보다 가장 유력한 우승자로 꼽히고 있었어요. 준비가 되었습니다, 폐하. 시작하라!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멀리뛰기 대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예호! 시작한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개구리입니다. 대하, 공주님, 미네르바 여왕님, 다들 안녕하십니까? 메르덴의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쪽 괴곡에 사는 개구리입니다. 멀리뛰기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줄리안 왕은 개구리의 말에 감명받았어요. 예의가 굉장히 바르군. 사람이었을 때 모습이 궁금하네. 일이 잘 풀려서 저주가 모두 풀리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어떠겠느냐? 아휴, 또 이러시네. 개구리가 무대에 올라 뛸 준비를 했어요. 관중들은 기대했어요. 개구리가 숨을 들이쉬고 막 뛰어오르려고 하는 순간 마침 파리가 개구리 옆을 지나갔어요. 개구리는 파리를 쫓아가 버렸어요. 저게 뭐야? 에헤이, 들어가라! 뭐야? 차라리 우리 애를 내보낼 걸 그랬어. 우리 애가 훨씬 잘했을 거야. 이런, 조금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다음 순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토끼입니다! 좋았어! 헤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석 쪽의 언덕에 살고 있는 토끼라고 합니다. 왕은 침착하고 예의 바른 토끼의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관심 없어요. 토끼는 아주 멀리 뛰었고 왕의 바로 앞에 착지했어요. 왕은 놀라워했죠. 아주 멋지군. 잘했네. 미네르바 여왕도 토끼를 보고 즐거워했어요. 미네르바는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 선수를 소개합니다. 바로 메뚜기입니다. 예, 메뚜기다! 메뚜기는 조용했어요. 왕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메뚜기의 냄새를 맡아보니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분명히 매우 용감할 겁니다. 아, 잘 알겠네. 더 말하지 않겠네. 지금 바로 시작하게. 메뚜기가 준비를 마치고 멀리뛰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뒤에서 바람을 가르며 무언가 날아오는 걸 느꼈어요. 메뚜기는 그게 미네르바 여왕에게 날아가는 화살인 걸 알았어요. 메뚜기는 뛰어올라 화살을 차서 화살의 궤적을 바꿨어요. 화살은 여왕을 지나쳐 나무에 꽂혔죠. 미네르바 여왕은 크게 놀랐어요. 줄리안 왕도 놀랐죠. 그때 활과 화살을 가진 독수리가 나타나 메뚜기에게 크게 소리 질렀어요. 멍청하군. 우리에게 저주를 건 여왕을 왜 살려준 거야? 미네르바는 왕실의 손님이므로 우리 왕은 손님을 지켜야 한다. 네 행동은 우리 왕에게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어. 이 말을 듣고 미네르바는 감동받았어요. 고맙네, 메뚜기. 미네르바 여왕님,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복수의 눈이 먼 독수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독수리는 신경 안 써요. 화살은 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아시잖아요? 서로 싸울 때 보셨을 테니. 어쨌든 저는 메뚜기에게 감동받았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미네르바 여왕이 메뚜기를 손으로 가리키자 메뚜기는 곧 멋진 군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멋진 군인 라그나잖아. 아리아 공주는 라그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리아는 라그나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라그나, 대회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목숨을 걸어 나를 보호하고 줄리안 왕의 명예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원하는 걸 말해보십시오. 여왕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메레돈의 모든 사람에게 걸린 저주가 풀리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여왕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것을 원합니까? 세상에 모든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미네르바 여왕은 이렇게 충성심 강하고 올곧은 군인을 본 적이 없어서 감동받았어요. 미네르바 여왕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먼저 라그나를 공식적으로 저의 아들로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모두 놀랐어요. 라그나도 마찬가지였죠. 라그나, 동의하는가?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모정을 전혀 모릅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라그나가 미네르바 여왕의 아들이며 후계자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예! 줄리안이 손을 들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더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나의 아들과 당신의 딸인 아리아를 결혼하게 합시다. 아이 글쎄요. 아리아 생각이 어떨지는 잘... 아버지, 전 좋아요. 아리아를 좋아하던 라그나도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잘 됐네요. 미네르바 여왕, 두 번째 소원도 이루셨습니다. 더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미네르바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없습니다. 미네르바가 손을 들어 올리자 신비한 불꽃이 사람들에게 날아가 모든 저주가 풀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와, 좋았어. 잘 됐다. 아, 돌아왔어. 예! 좋았어. 온 나라가 기쁨을 나눴어요. 라그나와 아리아 공주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식이 진행되는 동안 히카치오가 멀리뛰기 대회의 우승자를 발표했어요. 멀리뛰기 대회의 우승자는 군위에서 메뚜기가 되었다가 클롱의 후계자가 된 라그나입니다.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라그나가 최종 우승자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